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제 성경책으로는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 함께 달린 두 강도들이었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눈에 보이고 보이는 믿을만한 증거를 보여주는 자, 둘째로는 자신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그런 메시아. 이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메시아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고 또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의 기대에는 눈꽃만치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달갑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를 조금 더 나아주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미련해 보이는 죽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현실적인 유익 전부를 다 합쳐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또한 현실적인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영원한 축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성경의 기록자 이 마가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겪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서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시점을,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둘째는 그 예수님의 절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가가 왜 이 예수님이 죽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라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오전 6시가 이제 시작인데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못 박히신 것입니까? 바로 오전 9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3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몇 시에 또 어둠이 임했는가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냐.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9시에 돌아가시는데 그게 이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9시에 달리시고 제6시가 되니까 예, 바로 정오가 됐죠. 12시에 어둠이 임했고 자, 예수님께서 몇 시에 소리를 마지막으로 지르시고 돌아가십니까? 바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인 것이죠. 왜 이렇게 시간을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가는 이 유월절 기간에 벌어진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월절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 당했던 바로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사실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면서 사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셨고 행동하셨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분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마가는 이 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과 그 예수님의 절규를 정확히 번역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 죄인들을 대신하는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특별히 십자가의 그 절규는 본래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직면하게 될 하나님 심판 앞에서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절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는 우리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부르짖어야 할 그런 절규이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절규를 하고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어떤 얼마나 큰 축복,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더해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38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의 기자인 마가는 이 십자가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결코 알아차릴 수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그런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결국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헐어진 그 계시적인 표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음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구약적 제도를 폐기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자격도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9장 2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364쪽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열렸고 누구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합당한 행위를 많이 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것이 열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모든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오늘 특별히 백부장의 고백이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백부장의 고백인 3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하지 못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인간이 가진 어떤 유리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불리한 조건도 뛰어넘어서 그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 참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앞서서 예수님을 모욕한 세 부류의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두 강도와도 달랐고 심지어 제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비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은요, 그 백부장에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로마인이었고 로마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가이사 황제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 백부장이 되기까지 쌓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것이 자신의 커리어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했음을 인정했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로 마가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한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절규, 그 절규가 바로 내가 이 영원한 지옥에서 해야 할 절규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가장 복된 것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백부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백부장처럼 참된 믿음의 고백,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자기 삶 전부를 건 고백,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오직 그분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